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돌아왔습니다. 예. 네.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N1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레코로만 네, 또 하시고 그레코로만 네.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도 하시고 네. 네. 다양하게 많은 걸 네. 신구약 중간사까지 네. 진출하신 네. 애너님이십니다. 오늘 좀 바쁜 것 같아요. 네. 네, 할 얘기가 좀 많이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댓글 소개와 그다음에 근황 토크를 조금 건너뛰고 네, 바로 이제 영지주의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댓글은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네, 한 번에 몰아서 소개 네, 또 소개를 해 드리고 네. 또 저희가 또 저희도 댓글을 남길 수 있잖아요. 네. 댓글로 소통하는 정통 네. 기독교 팟캐스트. 네. 네. 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한국도 날씨가 많이 더워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 예. 모기도 많이 생기고. 네. 예, 근데 여러분들 더운데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네. 네. 기쁘게 생활하시면 좋을 네네네. 것 같아요. 예. 그 영지주의 2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영지주의 3를 들으시면 예. 더 기쁜 마음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오늘은 네. 또 그 좀 재밌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기로 했잖아요. 아, 예. 재밌는 얘기 이제 전쟁 얘기인데. 네. 그 얘기 좀 하기 전에 네. 그 영지주의를 좀 더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 영지주의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하기를 플라톤이 티메우스라는 책에서 언급한 데메우르게라는 창조신의 개념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상적 배경이 천문학의 발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이 천문학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덜 유명한 사람들 하나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네. 유명하긴 한데 네. 다들 모르실 거예요. 아낙시 만드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아낙시. 아, 네. 처음 들어보네요. 아낙시 만드로스. 네. 평생 들은 적이 없는 이름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낙시 만드로스. 네. 기원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최초로 지구 중심 설을 얘기했어요. 네. 지구 중심 우주론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네. 지구 이제, 중심으로 천체가 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라토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걸 얘기했는데 플라토 같은 경우는 그냥 지구가 이제 구형으로 생겼다. 네.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 사람은 플라토는 언제 사람이죠? 4세기 사람이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벌써 7세기, 6세기 사람이에요. 훨씬 전이네요. 그렇죠. 네. 기원전 610년부터 546년까지 네. 보고요. 그럼 한 2, 300년 정도 그렇죠. 네, 차이가 예. 나네요. 예, 그래서 네. 예. 200년? 예. 네. 150년, 200년? 예, 그래서 네. 그 탈레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고 아낙시메네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네. 사람 둘과 함께 밀레토스라는 그런 이 철학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밀레토스. 네. 밀레토스 학파의 철학자입니다. 예. 아. 그리고 밀레토스는 예. 지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밀레토스. 예. 네. 그 탈레스가 이 사람이 스승이었고요. 네. 아낙시 만드로스는 젊은 제자였습니다. 탈레스의. 아, 탈레스는 좀 유명한 그렇죠. 탈레스는 사람이죠. 뭐라 했냐면 네. 만물의 단일한 근본 재료가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아낙시 만드로스는 아니다. 물이 아니고 뭐 딴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물은 습하다는 어떤 규정적인 성질이 있었어요.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만물의 근원이 되는 존재는 성격이 좀 더 무규정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만물 이루는 근본 재료로 탈레스는 물이라고 했지만 이제 아낙시만드로스는 물이 아니다. 네. 어떤 다른 것이다. 규정될 수 없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아페이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페이론. 아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페이론은 네. 제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finite. 제한이 없는. 네, 무제한. 네. 그래서 무제한을 하나의 이 만물을 이루고 있는 근본 재료라고 생각한 거예요. 무제한. 네. 그래서 어떤 원 재료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원자 이런 개념인 거예요. 원자나 네.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네. 내가 뭐라고 지금 설명은 못 하겠는데 네. 뭔가가 있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원자나 분자가 이렇게 다 있다고 이게 물질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는 조금 더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한 운동으로 인해서 하나인 앞의 이론으로부터 앞의 이론이 딱 하나예요. 여기 하나인 앞의 이론으로부터 원초적인 대립자들이 분리돼서 나온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 대립자들이 뭐냐? 뜨거운 것, 차가운 것, 건조한 것, 촉촉한 것, 축축한 것.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앞의 이론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계속. 네. 예. 그래서 이 원소들이 곧 각각 이제 불, 공기, 물, 흙에 해당합니다. 아, 사원소설. 그렇죠, 사원소. 예. 네. 그래서 이 앞의 이론으로부터 불, 공기, 물, 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 공기, 물, 흙이 서로 결합해가지고 만물이 생겨난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반대되는 힘들, 뜨거움과 차가움, 또 건조함과 습함이 만물의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한 가지 힘이 지나치게 커질 경우, 이 힘은 반대되는 힘에 의해 예, 자신의 불의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불의. 불의. unrighteousness. injustice. 예, 그러니까 뭔가 밸런스를 잘 못 그렇죠. 맞추면 예, 벌을 받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멸되는 거죠. 소멸돼서 앞의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물이 있어요. 물한테 불을 확 쬐보세요. 네. 물이 증발해버리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네. 에이, 네. 물이 네가 너무 세지 않냐. 네. 불한테 너는 벌을 받은 거다. 네. 그래서 네. 앞에 이론으로 다시 돌아간 거다. 이렇게 대충 이제 열심히 되게 현상들을 설명해 보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주가 완전한 원통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가 아니고 원통형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원기둥의 높이는 지름의 3분의 1이다. 아. 이런 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그, 아무튼, 이 바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 3.14가 생각이 나네요. 아니, 원주율. 그래. 3.14가. 바퀴처럼 생긴 지구, 우주를 이렇게 상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원기둥을 세 개의 불의 바퀴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 바퀴요? 네, 불의 바퀴. 그래서 네. 각각 이제 바깥에서부터 태양, 달, 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이 네. 가장 바깥에 있고, 달이 이제 안쪽에 있고 별이 가장 안쪽에 있는 거예요. 네. 예, 태양을 가장 멀리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퀴에 둘레는 각각 지구의 27배, 18배, 9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27배나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존재하는 거죠. 네. 예, 지구에 원통이 있으면 그 원통에 27배나 되는 거리에 태양이 있고 18배 되는 거리에 달이 있고 9배 되는 거리에 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왜 하필이면 이 근데 태양의 기둥이 불의 바퀴냐.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의 물리학이 기본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이게 이제 이게 제1법칙이에요. 네. 그리스 물리학의 제1법칙. 그래서 네. 흙이 제일 무거우니까 제일 땅에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불이 가장 가벼우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 그 위로 올라가서 네. 그 불의 바퀴로 이제 태양을 붙들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보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이 앞에 이론이라는 개념이 네. 모나드의 개념이랑 비슷해가지고 네, 모나드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고 네, 네. 네 싶었어요. 그리고 한 명 더 소개하자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천재. 기원전 275년부터 195년까지 살았는데 네. 이 사람이 지구의 둘레를 막대기 하나로 잽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좀 기억해둘만 해요. 네. 에라토스테네스. 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지구의 둘레를 정확하게. 네. 거의 정확하게. 네. 예. 한 39,600km로 네. 정확하게 재거든요. 네. 근데 한 430km 정도, 적어요, 이게.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네.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잴 수 있었으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렇죠. 4만 키로로 우리가 지금 보는데. 네. 예, 그보다 430km 정도 작은 값으로 이제 제기 거의 때문에. 거의 맞췄다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천재죠, 네. 천재. 네. 예. 그 예전에 뭐 수능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 그렇죠. 그분 아닌가요? 맞아요. 에라토스테네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정도로 네. 천문학이 발달했다. 네. 수학이 그리스에서 발달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천문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구가 중심일 수밖에 없다. 지구 중심설을 가지고 이제 이제 당연히 이 모나드 신의 네. 어떤 새로운 개념들이 이 천문학의 발달로 인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네. 다시 우리 전쟁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네. 전쟁 얘기. 자, 저번 주에 우리가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제 크라테루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네. 부하들이 크라테로이라고 들었다는 거죠. 네. 크라테로이. 그래서 듣고 싶은 걸 듣는 그쵸. 거죠. 크라테루스한테 네. 주라고 했는데 가장 나이 많은 장군한테 왕위를 주라라고 한 것. 그게 참 그때부터 네. 꼼수가 존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어떻게든 꼼수를 써보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장군들이 크라테로이라고 했어. 가장 강한 자에게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장군들이 싸울 빌미를 얻은 거죠. 네. 그래서 그 밑에 장군들이 디아도키라고 하는 이 장군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계승자들이죠. 왕의 그 후계자들이라고 스스로 네. 일컫는 거죠. 디아도키. 네. 그래서 그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야망이 있었던, 가장 특출났던 야망이 있었던 디아도키는 이름이 뭐냐면 안티고누스예요. 안티고누스. 네.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가장 야망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별명은 모노프탈모스. 모노프탈모스였어요. 네. 모노는 하나라는 뜻이고 프탈모스는 눈이라는 얘기예요.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눈밖에? 왜 공성전을 하다가 눈 하나 잃었어요. 네.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렇죠. 하우돈이라는 네. 장수가 눈에 화살 맞고 그 눈을 먹죠. 네. 예. 그래서 안티고누스가 약간 하우돈 같은 그런 장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티고누스는 이제 처음으로 스스로 어떤 지사, 어떤 도지사, 네. 도지사급이 아닌 스스로 왕이라고 스스로를 칭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안티고누스의 야망은 뭐였느냐? 다른 이 디아도키들을, 다른 장군들을 다 때려 부수고 알렉산더 제국을 재통일시키려는 것에 있었어요. 네. 그 야망이.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2의 알렉산더가 되기를 원했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315년까지 꽤 가깝게 그 일을 다 이뤘어요. 왜냐하면 소아시아 전체를 다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하면은 지금의 그렇죠. 터키 지역, 예, 예 그리스 지역, 예. 예, 거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네. 소아시아 지역을 예, 다 먹은 거죠. 네. 근데 소아시아 지역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른 장군들이 네. 다른 디아도키들이 너무 강해지니까 이 사람이 네. 연합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 세상 이치가 다 비슷해요. 그렇죠. 네. 네. 연합을 해가지고 일어납니다. 그 고구려가 강할 때는 그렇죠.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다른 디아도키들이 이제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통일은 무산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연합해서 일어난 어떻게 연합을 하게 됐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셀류크스라는 젊은 병사가 있었어요. 네. 예, 원래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젊은 병사였는데 이 사람도 이제 디아도키 중에 하나로 된 거예요. 예, 알렉산더 휘하에서 너무 잘 싸웠기 때문에 네. 승승장구해가지고 랭킹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젊은 병사였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에서 계속 이제 승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전쟁을 나갈 때 이 셀류쿠스라는 젊은 병사는 그 디디마의 신탁을 받습니다. 디디마라는 어떤 그 예언자의 네. 예, 신탁을 받아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유럽으로 급하게 올 생각을 말아라. 네. 아시아가 널 위해서 훨씬 좋을 거다. 유럽으로 올 생각하지 말아라. 그 아시아는 소아시아가 그렇죠. 아니고 소아시아 아니에요. 소아시아. 소아시아. 소아시아요? 네. 소아시아에서 머물러라. 유럽으로 오지 말아라. 네네. 네. 그러니까 바다 건너 오지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가 이제 이 그리스 밑이거든요. 네. 남부 그리스예요. 그렇죠. 남부 그리스에서 바다를 건너가지고 소아시아를 친 겁니다. 네. 알렉산더가. 그래서 네. 알렉산더 따라간 거죠. 그렇죠. 그 유럽이에요. 그 마케도니아는 유럽에 속하는 나라. 그렇죠.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유럽에서 떠나서 소아시아로 갔을 때 거기 계속 있어라. 거기 계속 있어라. 돌아오지 네. 말라. 네. 마케도니아 돌아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까지 먹고, 네. 페르시아가 이제 완전 동쪽이잖아요. 네. 동쪽을 다 쳐버리고 다시 바벨론이 좀 중간에 있어요. 소아시아 지나서 페르시아 중간에 있습니다. 네. 바벨론으로 이제 돌아올 때 알렉산더의 왕관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벗겨진 거예요. 왜 벗겨졌죠? 모르죠. 네. 늪지의 갈대 위로 떨어졌어요. 예, 그때 셀류쿠스가 다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때가 기회다. 그렇죠. 그걸 네. 건져내고 그거를 이제 늪지에 이제 젖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의 머리 위에 그걸 써요. 쓰고 머리만 이렇게 빼고 수영을 해서 가져와요. 네. 예. 이런 얘기는 사실 다 지어낸 얘기죠. 나중에 셀류쿠스가 내가 네. 알렉산더 대신해서 내가 왕이 돼야 된다. 아, 이렇게, 내가 썼었다. 네, 내가 썼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연을 읽을 거야, 아마. 네. 어쨌든, 320년쯤에 바벨론의 지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이제 땅을 나눠 갖는 거죠. 다들. 네, 예, 네. 근데 이제 바벨론의 지사가 돼요. 아, 그러면 수도를 먹은 거네요? 그렇죠. 거의 네. 수도를 먹은 셈이죠. 네. 예, 근데 이제, 바벨론을, 먹었는데, 소아시아를 다 먹은 안티고누스. 안티고누스가 네. 이제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사실 오른쪽에 있는 거, 지구상으로, 지도상으로 보면은, 네. 바벨론은 약간 오른쪽에 있어요. 네. 근데 안티고누스가 소아시아를 다 먹은 다음에, 315년에, 예, 바벨론으로 쳐들어와요. 예, 안티고누스가. 네. 그래서, 이, 셀류쿠스 왕, 네. 왕인가? 셀류쿠스 지사를 네. 예, 치는 거죠. 그래서, 셀류쿠스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잘 있다가, 안티고누스가 쳐들어오니까 이집트로 도망합니다. 네. 예, 이집트.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프톨레미. 근데 이제 피 발음 안 해요. 네. 촌스럽게. 톨레미. 그냥 톨레미죠. 네, 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가 이집트를 사실은 이제,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 톨레미가 톨레미 왕이 예, 톨레미 1세죠. 네. 그래서 이제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집트로 안티고누스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셀류쿠스가 안티고누스가 바벨론에 쳐들어오니까 이집트로 톨레미한테 도망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때가 바로 나머지 이 디아도키 왕들 마케도니아는 카산더라는 왕이 카산더라는 지사가 네. 있었고요. 트레시스가 뭐냐면 마케도니아 바로 오른쪽에 있는 땅입니다. 네. 그래서 마케도니아 트레시스는 다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남부예요. 네. 예. 네.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카산더 왕, 카산더 지사. 예. 그리고 트레이스는 리시마쿠스라는 사람. 그래서 그리고 이집트는 톨레미. 네. 예. 이렇게 있었는데 이 세 지사들과 왕들과 이제 셀류쿠스가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해서 안티고누스를 이제 대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톨레미가 이제 셀류쿠스를 받아준 거죠. 네. 톨레미가 이집트 톨레미가 셀류쿠스를 받아주고 자신의 해군의 지휘를 완전히 맡깁니다. 그래서 셀류쿠스가 해군 지휘를 아주 잘해요. 이 사람 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가자 전쟁에서 또 이제 가자 전쟁 가자라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을 하는 건데. 예, 예, 가자지. 현대에도 그렇죠, 일어난 이 가자 전쟁. 예, 예. 가자 지역에서 톨레미의 육상군이 안티고누스 육군을 쳐부셔요. 아. 예, 톨레미가 아주 승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톨레미가 팔레스틴 지역으로 진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진격을 한 거예요. 네. 팔레스틴은 이제 소아시아 중에 하나죠. 예, 그렇죠. 소아시아. 네.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근동이죠. 예, 소아시아. 고대 근동. 고대, 지역? 예, 소아시아. 네. 거기서 이제, 팔레스틴 지역. 거기를 레반트라고 하더라고. 레반트라고도 하고 팔레스틴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예. 뭐 예.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 지역 위쪽이 사실 소아시아죠. 네, 네 그렇죠.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집트의 군대가 팔레스틴 지역으로 진격을 해요. 거기가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죠. 땅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톨레미가 안티고누스를 쳐부시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거예요. 네. 한마디로. 이때부터 네. 톨레미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네. 예, 이집트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예. 어쨌든,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는 헬라화된, 그죠. 그리스 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예. 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셀류쿠스한테 800명의 보병을 줍니다. 톨레미가.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겼으니까 너는 가서 바벨론을 수복해라. 이거죠. 800명 주고요. 800명의 보병을 주고 200명의 기마병을 줍니다. 이건 가서 죽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네, 딱 1000명 주고 바벨론을 수복해라. 이렇게 네,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셀류쿠스가 얼마나 유능한지. 네. 바벨론으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식민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식민지에서 3000명의 군사를 모아요. 아. 그래서 바벨론을 수복합니다. 4,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바벨론을 수복해요. 네. 1,0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그렇죠. 가다가 모았군요. 모았죠. 네.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안티고누스의 동맹군이 있어요. 네. 그게 어디냐면 메디아라는 지역과 아리아라는 지역의 지사들이에요. 네. 아리아는 현재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완전 동쪽에 있죠. 네.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을 되찾으려고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셀류쿠스는 그때 이 바벨론 도시 주변 습지에다가 복병을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 급습을 해요. 어. 그래서 아리아, 다시 말해 아프가니스탄을 이제 에서 온 그 지사인 네. 에반 고르스라는 그 지사가 이때 죽어요. 네. 그리고 그의 부하들 중에 많은 인원이 셀류쿠스 편이 됩니다. 아, 그래서 기습 작전을 성공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기습 작전 성공해서 4천 명의 군대에서 2만 명의 군대를 갖게 돼요. 하, 예. 흡수를 당한 그렇죠. 거군요. 이 셀류쿠스가 네. 굉장히 훌륭한 군인이었다. 네. 그런데 이 사람 여전히 안티고누스랑 해면 안 되겠다. 전면전을 펼쳐서는 안티고누스가 소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있다가 이제 바벨론 다시 먹으러 오면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셀류쿠스는 동쪽으로 대신 진격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동쪽을 딱 다 먹어요. 네. 그래서 제국의 동쪽을 셀류쿠스는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는 여전히 이 안티고누스가 지배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 이 연합군이 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에 되찾은 땅은 바벨론이에요. 예. 그래서 바벨론과 그 동쪽 지역. 네. 그래서 이제 셀류쿠스만 조인을 시킨 거죠. 사실은. 네, 셀류쿠스만 조인을 시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안티고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에 좀 남겨진 그렇죠. 그렇죠. 셈이 된 거죠. 중간에 남겨졌죠. 네, 네. 예, 그래서 안티고누스가, 그래서 310년에 위태위태한 평화가 이제 유지가 됩니다. 네. 디아도키 왕들 중에서. 예, 기원전 310년입니다. 네. 그래서 마케도니아, 이쪽 그리스 남쪽이죠. 네. 마케도니아의 그리스 남쪽. 마케도니아는 이제 그리스 남쪽이에요. 거기를 카산더라는 왕이 차지하고, 그 마케도니아랑 붙어 있는 땅이에요. 마케도니아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트레이스라는 지역을 리시마쿠스라는 그 왕이 지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동 지역, 그 팔레스틴 지역, 네. 팔레스틴 지역이랑 소아시아, 네. 아나톨리아, 그리고 아나톨리아라는 말이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네. 소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남부 지역의 이 약간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지역이랑 좀 약간을 안티고누스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지금 잘못 얘기했는데. 톨레미가 아직 팔레스틴을 점령하지를 못했네요. 아 예, 그래요? 예, 네. 쳐들어갔지만 다시 안티고누스가 다시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메소포타미 지역이랑 페르시아, 네. 바벨론과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벨론이랑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한 셀류쿠스, 그리고 이집트를 차지한 톨레미. 예,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이렇게 네. 각각 지역을 차지하고 평화가 이렇게 좀 유지가 됩니다. 네. 그런데 다시 한번 안티고누스 왕을 대항해서 다른 이제 나머지 디아도키들이 뭉쳐요. 그래서 입수수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네. 그래서 입수수 전쟁 때 안티고누스는 결국에 지고 죽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승자들에 의해서 그의 영토가 이제 나뉘는데 그때 이제 톨레미가 그쪽을 그때 받은 예루살렘을 네.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때 그 땅을 받은 거죠. 그 팔레스타인 쪽. 네. 네. 근데 이제 안티고누스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 데메트리우스 안티고니드라는 사람이 전쟁에서 도망을 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요. 마케도니아로 가서 마케도니아는 원래 카산더 땅이었잖아요. 네. 카산더 왕의 땅이었는데 카산더의 아들을 죽이고 거기 왕위를 차지해요. 야, 대단한데요? 그래서 안티고누스의 아들이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부활한 거죠. 야, 마케도니아에서. 그 사람 진짜 대단한 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들이 그걸로 도망갔어요. 단신으로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네, 네. 야. 단신으로 한 건가?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네. 이제 안티고누스 왕조가 마케도니아를 차지한 거죠. 한마디로. 어쨌든 그건 그렇고, 트레이스, 그래서 마케도니아 바로 오른쪽에 있는 땅인 트레이스와, 또 이제 그 소아시아의 부분을 약간 이제 차지한 게 바로 리시마쿠스예요. 네. 예, 리시마쿠스가 이제 그 왕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트레이스 지역을 차지한 거죠.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중에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일부를 차지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 근데 이 리시마쿠스가 좀 멍청해요. 예. 그래서 284년에 나이가 많이 들은 거죠. 이제 리시마쿠스도 톨레미의 딸을 새 마누라로 맞이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아르시노에라는 이 여자예요.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렇죠.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자가 뭐 예뻤나 보죠. 아, 근데 이 사람이 아르시노에가 아주 리시마쿠스를 쥐고 흔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시마쿠스한테 리시마쿠스의 장남이 있거든요. 네. 장남을 죽여라 그랬어요. 역적무의를 했다. 아, 네? 아빠한테. 그렇죠. 네. 아들을 죽여라. 그렇죠. 아들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새엄마가. 그래서 예. 네. 그래서 리시마쿠스가 자기 장남을 죽입니다. 아. 예. 장남을 죽여요. 네. 그래서 아주 이거는 못 같은 짓이잖아요. 네. 이것이 그 지역 사람들한테 심한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그 소아시아의 많은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 예, 그리고 리시마쿠스의 가장 신뢰하던 친구들조차 그를 버려요. 외면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셀류쿠스가. 네. 그러니까 소아시아까지도 셀류쿠스가 반절을 먹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 접경 지역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트레이스를 다스리던 리시마쿠스와 이 셀류쿠스는 서로 이렇게 이 경계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셀류쿠스가 이 길을 놓치지 않고요. 리시마쿠스 영토를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281년에 셀류쿠스는 코르페디움 전투에서 리시마쿠스를 이기고 그를 죽입니다. 예, 그리고 리시마쿠스의 서체가 발견이 되는데 그때 그를 지키던 것은 그가 키우던 개 한 마리. 아. 예,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누가 그 사람을 지키겠어요. 네, 네. 예, 그리고 독수리들이 그의 사체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개가 잘 이제 그걸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개가 최고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 네. 애견인.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셀류쿠스가 이제 리시마쿠스를 쳐부수고 네. 리시마쿠스의 영역의 주인이 됐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를 쳐들어가려고 해요. 트레이스 옆에 있는 마케도니아. 네. 네, 그리스 남쪽 마케도니아. 그, 이제, 물 들어올 때 놓으셨자. 그렇죠, 바로 그. 네. 네. 그, 안티고누스의 아들이 가가지고 거기 점령했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 안티고누스의 후예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를. 네. 거기를 이제 치려고 하는 거죠. 아, 근데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셀류쿠스가. 네. 톨레미 1세, 톨레미 왕의 장자. 네. 장자인 톨레미 케라우노스를 보호 중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톨레미도 똑같이 바보예요. 톨레미도 그 새 마누라가 있어요. 예, 새로 젊은 마누라. 그 젊은 마누라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 젊은 마누라의 아들인 10대밖에 안 되는 몇 살 안 되는 네.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자기 장남을 내친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다 여자가 지금 새 젊은 여자가 들어가지고 네, 아, 네. 다 그게 문제네요. 네, 네. 아 그래서 그 톨레미의 아들이 그렇죠. 톨레미의 장자가 네. 톨레미 케라우노스가 지금 셀류쿠스 보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류쿠스한테 그렇죠. 간 거예요. 도망간 거군요. 도망간 거죠. 죽을까 봐. 그렇죠. 그 셀류쿠스는 네. 지금 마케도니아도 치려고 하면서 지금 톨레미까지도 칠 수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톨레미의 후계자 원래 적자가 그렇죠. 예.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당성을 그렇죠. 주장할 수 정당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셀류쿠스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명분이 다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온 땅을 다 점령할 기세를 갖고 있고 네. 예,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영토가 다시 재통일이 가능할 것처럼 보인 거예요. 네. 예, 셀류쿠스가 이제 맘만 먹으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셀류쿠스에게 기대고 있었던 셀류쿠스 밑에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톨레미 케라우노스 톨레미 아들 장자 네. 갑자기 이 트레이스 지역 그죠? 네. 리시마쿠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리시마쿠스를 이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리시마쿠스가 원래 이제 본토가 트레이스라는 지역 마케도니아 바로 옆에.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치면 되는데 그죠? 네. 근데 이 트레이스 지역을 이 셀류쿠스랑 톨레미 케라우노스가 같이 가다가 갑자기 이 톨레미 케라우노스가 셀류쿠스 등에 칼을 꽂아서 죽입니다. 굉장히 허무하네. 네. 네. 갑자기 셀류쿠스는 그게 죽어요. 근데 보세요. 저 아까 그 친탁 디두스인가? 아, 그 신탁이 네, 뭐라고 하죠? 네. 소아시아를 떠나지 마라. 아. 유럽으로 돌아오지 마라. 네. 네. 근데 트레이스가 유럽이에요. 그렇죠. 그리스 남단이라는 거죠. 네. 그리스로 돌아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탁을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신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셀루쿠스가 죽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네.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있던 셀리쿠스가 죽고, 네. 이제 그의 아들, 셀리쿠스의 아들, 안티오쿠스. 네. 안티오쿠스 1세가 이제 셀리쿠스를 계승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티오쿠스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안티오쿠스 1세. 네.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톨레미 케라우노스, 셀리쿠스를 등에 칼 꽂아 죽인 이 톨레미 케라우노스는 트레이스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를 점령하고요. 네. 거기를 왕위를 짧게나마 차지합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갑자기, 쪽이 예. 좀 약한가 봐요. 그렇죠. 마케도니아가 네. 누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죽어. 그러네. 다 이제 왕위를 물려주고 하죠. 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톨레미 케라우노스가 점령을 했는데 갑자기 갈리아족이 쳐들어와서 죽어요. 아. 갈리아족은 켈트족입니다. 켈트족. 네. 켈트족. 그럼 유럽 북부 쪽에서 온 거죠? 그렇죠. 유럽 북부 쪽에서. 네. 갑자기 쳐들어와요. 네.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먹고 켈트족. 그래서 톨레미 케라우노스는 셀류쿠스를 등에 칼 꽂고 자기도 이렇게 죽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이제 왕위는 다시 이제 켈트족에 의해서 안티고니드 다시 말해서 안티고누스의 후예들을 안티고니드 왕족이라고 해요. 네. 네. 그 왕족의 손에 다시 넘어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276년에 이제 세 개의 디아도키 왕족만 남았습니다. 네. 예. 그게 뭐냐면 이 거의 그 저물어 갔던 안티고니드 네. 그 왕족이 유럽을 마케도니아 쪽을 다시 차지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 셀류쿠스 왕족을 셀류시드 왕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셀류시드 왕족이 소아시아를 완전히 다 차지한 거죠. 네. 그리고 톨레미 왕족이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도 다 차지한 거죠. 네. 예. 그렇게 이렇게 몇백 년이 지납니다. 네. 또 전쟁이 계속되고요. 왕조들끼리 지들끼리 결혼도 막 계속해요. 네. 예. 그래서 디아도키들도 또 그들의 후계자들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을 재통일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예. 그렇지만 이제 한 구석에 계속 생각은 하고 있는 거네요. 마음속에.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전쟁은 계속 되지만 네. 어느 한쪽이 우세가 되는 상황은 없었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재통일은 못했지만 이 방대한 영토들 안에서 이 헬라 문화가 계속해서 융성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그리스 문명을 각 지역에 이렇게 결합을 시키려는 시도가 계속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많은 그리스인들이 근동 지역, 예? 예루살렘 뭐 거기도 다 근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네. 지역, 이집트 지역. 네. 예, 이런데 다 정착을 한 거예요. 네. 그리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예. 그래서 수로보니기 여인도 시돈 지역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 사람인데 시돈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헬라어는 영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의 공용어가 됩니다. 네. 헬라어 다 알아야 돼요. 출세하려면. 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대도시가 세워졌잖아요. 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그리고 거기에 대도서관이 생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거기는 학문의 중심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네. 한다는 거죠. 헬레니즘 융성기.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2세기에, 로마 제국이 이제 서쪽에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서쪽에서 로마 제국이 갑자기 일어나요. 그리고 동쪽에서 파르티아라는 이 이란이죠, 이란. 그렇죠. 이란 왕국이 파르티아 제국이 네. 동쪽에서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의 이제 거의 이제 끝이 오는 거죠. 예. 그래서 디아도키 왕국이 새 왕국이 이 로마와 파르티아의 위협에 맞서야 되는데 연합이 안 돼. 예, 연합이 안 돼가지고 하나 둘씩 이제 망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로마인은 먼저 마케도니아를 칩니다. 그리고 그리스 남부를 다 쳐요. 네. 예, 그리고 아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다 넘어오는 거죠. 네. 소아시아로 넘어와가지고 셀류시드 왕국, 셀류쿠스가 세운 네. 셀류시드 왕국 소아시아를 다 먹은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럼 이제 톨레미 쪽만 남았네요. 그죠. 파티아 제국은 셀류시드 왕국의 오른쪽 동쪽. 예, 동쪽 네. 페르시아 쪽. 네. 그걸 다 먹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로마인들과 그렇군요. 이 파티아인들에 의해서 이 셀류시드 왕국은 둘로 나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완전히 점령을 당한 그렇죠. 셈이네요. 예. 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만 남았어요. 네. 이집트는 그 당시에 클레오파트라가 있었죠. 네.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했던 로마인 안토니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인 안토니아가 클레오파트라한테 넘어가가지고 옥타비아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거를 이긴 거예요. 근데 로마가 이겨서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 다 죽고 예. 이집트를 로마가 먹은 거죠. 네. 그래서 톨레미 왕조도 끝납니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네. 이제 정리가 예. 확실하게 됐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알렉산더 대왕의 이 후예들, 네. 이 부하들의 후예들이죠. 네. 다 끝난 겁니다. 네. 예. 다 끝난 거고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 톨레미 왕제에서 다스려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301년부터 198년까지예요. 네. 예. 그때는 굉장히 이제 온화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네. 예. 그게 뭐냐면 톨레미 왕조가 그냥 니들이 믿고 싶은 거 믿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집트가 굉장히 이 유대인들한테 잘해준 거죠. 네. 예, 잘해줘서, 이때 바로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는 거죠. 왜냐면, 네. 이집트가 살기 좋다더라. 아, 톨레미 왕 밑에 있으면 살기 좋다더라. 이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이 다 이집트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많은 유대인들이 흘러갑니다. 네. 예. 이 영향으로, 결국에 헬라어 구약 성경 70인역. 네. 세프투아진트가 네. 이때 번역이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톨레미 2세의 요청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네, 톨레미 2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알렉산드리에 살고 있던 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헬라화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잘해준 겁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류의 문화 유산을 대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톨레미 네. 왕조가 그나마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먹죠. 이 이스라엘 지역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1908년부터 142년까지 셀류쿠스 왕조가 이 지역을 지배해요. 네. 그래서 셀류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 왕국을 격파하고. 네. 팔레스타인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네. 그래서 그의 후계자 안티오쿠스 4세. 네.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가 아주 유대인들이 잊을 수 없도록 잔인한 인물입니다. 아. 그래서 별명이 신의 현현이에요. 에피파네스. 네. 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예요. 이름이. 아. 이름에다 붙였군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은 신의 현현이다. 네. 아주 아무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한테 위협이 되는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네. 톨레미처럼 이렇게 온화한 정책을 안 쓰고 유대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펴입니다. 네, 아주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에서 희생제를 드리잖아요. 네. 희생제를 소와 양으로 드리는데 그거를 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이제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게 돼지 피예요. 그렇죠. 그 돼지 피로 제사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유대 종교의 중심지가 성전이잖아요. 네.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네. 또 성전의 한 복판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워요. 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이에요, 사실. 그렇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예언을 봤잖아요. 네.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곳에 이 아주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네. 예. 그때 아라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죠? 그 대충 기억을 하면,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방 곳곳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신상으로 이제 세우고 율법을 폐지하고 성경 사본을 파괴하고 안식일과 할례를 폐지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로서는 그렇죠. 아주 청천벽력 같은 일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불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성경도 못 읽고. 그렇죠. 그런 셈이 예. 된 거죠. 안식일이 불법이 됐으니까 안식일에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된 거예요. 네. 아 갑자기 그 집시법 예.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자 이런 상황 하에서 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예. 예. 상황 자체가. 예. 예.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아, 기원전 167년부터 142년까지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마카비 그 혁명 때문에 그게 생긴 거죠. 하스모니안 왕조가 세워진 겁니다. 네. 예. 하스모니안. 잠깐만요. 아, 그래서 이제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모데인이라는 곳이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유대인 제사장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띠아. 네. 예, 근데 마띠아라는 사람은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아, 유대인들이 이제 과연 돼지 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지 예, 감독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을 다 죽여버려요. 이 사람이. 아마 어떻게 됐냐면 이 유대인인데 제우스한테 희생제를 드리고 있는 유대인을 목격을 한 거예요. 유대인인데. 유대인인데. 너무 그래서, 헬라화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을 마띠아가 죽여버려요. 아. 예. 성경에 나온 어떤 인물 같지 않습니까? 비느하스와 비느하스 비슷하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가 보낸 사신들까지 다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네. 그래서 산 속으로 피신해가지고. 이미 이제 피신한 신자들과 합류해서 이제 이 시리아 군인들을 상대로 안티오쿠스의 군인들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게릴라전을 시작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카비서를 쭉 읽어 보시면 마카비 2서의 후서에 예, 마카비 2서 14장 6절에 이 유대 반란자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하시딤. 하시딤은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하시딤은 아직까지 유대인의 한 종파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마띠아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등장합니다. 네.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주인공. 유다 마카비. 이 사람이 약간 체게바라 같은 사람이다. 체게바라. 게릴라 전의 명수다라는 거죠. 아, 예. 게릴라 전의 명수. 네. 그래서 BC 기원전 165년에 엠마오 전투라는 것을 승리로 장식하고 네.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수복을 했네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얼마 만인가? 그렇죠. 그가 이제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아, 예루살렘에서 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거기, 예, 살긴 했지만 그렇죠. 헬라화된 예. 유대인들 네. 예,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의 명령을 잘 지키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잠깐이나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더럽히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을 야훼께 재봉헌을 합니다. 아, 그게 이제 그렇죠. 예, 기원전 164년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놀라운 일이 한 유대인이 성전 불을 꺼뜨리지 않고 살려두었다는 거죠. 성전 불을 성전 불을 그 옛날부터 그렇죠. 내려왔던 그 불을 예, 그 불을 네. 살려두었는데.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후에 그 불로 성전을 다시 밝혔대요. 예, 근데 기름이 하루 분량밖에 없었는데 그게 8일을 탔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겠죠. 뭔가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 모르겠어요. 네. 이건 전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8일 동안 이게 탄 거예요. 그래서, 이 8일을 기념하는 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네. 유대인의 한우카라고 하죠. 그렇죠. 한우카라는 한우카라는 뜻은 이 봉헌이란 뜻이에요. 데디케이션 봉헌이라는 네. 뜻이고 수전절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보면은 이 절기를 이제 기념을 참여를 하신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수전절 그렇죠. 한우카. 그리고 이제 이 기원 후 70년에 성전이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파괴되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냥 각 가정에서 등불을 그냥 각 가정에서 밝히는 걸로 이걸 지키고 있어요. 어쨌든 마카비는 이후에도 그냥 계속 끝까지 싸우려고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유대인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만 싸우자. 예? 네? 다 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전투하다가 전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힘의 차이가 너무 압도적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로 단합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 네. 왜냐면 이 너무 이 자국민들이잖아요. 네. 그래도 유대인들이잖아요. 네. 헬라어가 됐더라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친일파들이잖아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독립. 그렇죠. 독립운동인데 네. 독립운동을 같이 안 한 거예요. 옆에 친일파들이. 그리고 그냥 이름도 뭐 나카무라 이런 걸로 바꾸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다 골라다가 다 죽인 거예요. 네, 다 죽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놀라운 건 할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들이 있었거든요. 네. 할례도 불법이니까.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가서 일부러 다 할례를 시킵니다. 아, 무료 시술을. 그렇죠. 베풀었군요. 억지로. 네. 억지로 다 할례. 다 큰 애들인데. 네. 다 할례를 시키니까. 이게, 그때, 안티오코스 4세 밑에서 이렇게 봉사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친일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친셀류시드 왕족이. 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인 겁니다. 다 잡아다가 그 사람들, 아내들 막 강간하고. 예. 엄청난 핍박을 사실 한 거예요. 네. 예. 아무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도망을 친 거죠. 알렉산드리아나, 네. 예? 다른, 그렇죠. 이제 유럽 지역으로. 그렇죠. 아니면 사마리아나, 네. 뭐 이런 쪽으로 막, 이제, 아무튼 그 뿔뿔이 또 흩어진 거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또 디아스포라. 그렇죠. 예, 완전히. 거. 근데 이제,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른 거죠. 그렇죠. 어떤 성격이냐. 이제 악한 감정을, 억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유대민족주의자들. 스스로 정통이라고 얘기하는. 네. 유대민족주의자들. 성경, 구약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네. 이런, 그런 것에 대한 구약 성경 경전. 또 그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신관. 이런 것들. 마카비가 믿는 그 종교.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 도망친 거죠.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지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좀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그냥 오늘 영지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 가설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피난 갔던? 그렇죠. 마카비아에서 예.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간 거죠. 네. 이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지내다가, 지내는 건데, 이미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적인 그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헬라화 됐단 얘기는 사실은 플라토니즘을 배웠단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플라토니즘과 사실 이 유대주의 다시 말해서 헬레니즘과 유대주의 네. 헬라주의와 유대주의는 이렇게 하나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유대주의의 세계관은 아직도 3층천 세계관입니다. 네. 땅이 아직도 평평하고 네.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네.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신관을 갖고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막 하나님이 막 질투하고 그죠? 그렇죠. 나 이외엔 다른 신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막 사람들 막 몰살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이방인들 막 다 씨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막 이러고. 진멸해라. 진멸해라. 네. 그래서 마카비가 사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네. 자기 동족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네. 예.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필로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필로. 네. 필로라는 사람 아시죠? 네. 많이 들어봤죠. 예,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이에요. 네.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주전 20년부터 네. 주후 45년까지. 네. 예. 그 이 사람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인데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 종교 철학자입니다. 네. 예. 근데 이 사람은 이 굉장히 헬라화 된 사람이에요. 네. 예. 그 알렉산드리아 사니까. 그렇죠. 알렉산드리아는 헬레니즘의 중심지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철저하게 사실 헬라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네. 그리고 유대주의에 대한 억한 감정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약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주의랑 헬라주의를 harmonize 이렇게 통합을 하려고 그렇죠. 통합을 하려고 한 거죠. 네. 하나로 만들려고. 네. 근데 이게 되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꺼내든 방법이 알레고리다. 알레고리 비유로 해석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뭐가 있냐면 정말 하나님이 동산을 거느렸다라는 게 문자 그대로 거느렸다라는 걸 해석을 한다면 그건 바보다. 이건 비유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구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의미적 해석 의미적을 해석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헬레니즘과 호환 가능하도록 네. 예,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버전업을 좀 이렇게 한 거군요. 네. 그렇죠, 호환 그렇죠. 가능하도록. 예, 예. 네. 그래서 예, 그리스 철학과 유대주의의 조화를 이제 네. 추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로고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로고스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하나님, 네. 진짜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그 하나님이 굉장히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네,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 로고스를 통해서 창조했다. 예. 네. 근데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렇게 굉장히 막 폭력적 이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과 데미우르게를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참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분리시키지 않고 그 안에서 통합을 이루도록 그렇죠. 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 모나드와 예. 그 데미우르게를 그렇죠. 그 예. 그러니까 유대교의 하나님 안에 그렇죠. 네, 다 통합을 예. 시킨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거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세수를 헬레니즘이라고 했을 때 옛 부대는 유대주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세술인 헬레니즘을 옛 부대인 유대주의에 담아보려고 노력을 한 사람인 거예요. 네. 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어떤 신적인 철학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예. 그래서 웃긴 게 모세가 헬라 철학자들보다 먼저 살았잖아요. 네.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네. 억지 주장을 표현돼 뭐냐면 모세가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끼쳤다. 예, 이렇게 이제 필로가 설명을 하는 거죠. 예, 하다 보니까 그렇죠. 좀 무리한 설명을 예, 그러니까 이제 하게 됐네요. 모세가 율법을 썼는데 네. 그 율법이 영감 있는 말씀이 되려면 네. 네, 자기가 영감 있는 철학이라고 받아들이는 헬레니즘도 모세의 영향을 받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예, 되는 거니까. 근데 이 필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아리스토 블루스라는 사람, 또 아리스테아스, 근데 이제 가짜 아리스테아스, 그리고 가짜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 모세가 헬라 철학자들의 영감을 주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필로가 생각한 거는 이 로고스가 데미우르게라는 거예요, 로고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영지주의적인 거죠, 이것도. 네. 영지주의인데, 셋 영지주의랑 다른 거는 이 사람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리고 예. 구약을 훼손하려고 노력한 거가 아니라 예.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죠, 하려고 그렇죠, 바로 노력했다. 예, 그래서 네. 그 로고스는 영원하신 분의 그 참 하나님이죠. 참 네. 하나님의 정신으로서 하나님처럼 이렇게 창조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람처럼 이렇게 창조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나 자주적인 것도 아니고 자주적인 힘이 없어요. 네. 주어진 권위만 있어요. 주어진 권위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창조 이후로 이 로고스는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네. 예. 예수께서 그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네. 로고스거든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온 로고스의 개념과 거의 정확하게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 필로의 알레고리적인 해석법이 사실은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을 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보수적인 문자주의자. 네.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다 이제 거부하는 거죠. 네. 예, 그냥 문자 그대로 말씀은 받아들여야 된다. 구약을. 그래서 보수적인 문자주의자가 있겠죠. 네. 그리고 철학적인 비유주의자. 이게 바로 필로죠. 필로 쪽. 예, 필로 네. 쪽이죠. 그런데 이 철학적인 비유주의자들 중에서, 예? 필로가 비판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비판한 그룹이 뭐냐면, 문자에 구애받지 않고 지 멋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알레고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아, 너무 같군요. 그쵸. 네. 그니까 이제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거를 해석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알레고리적으로. 네. 말씀을 지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아. 말씀에 구애받지 않고. 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알레고리적으로 한다는 거죠. 아. 거의 이제 뭐, 우리 최근의 신학으로 따지면 이제 네. 자유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예. 제가 지금 여기서 하려는 얘기는 말씀에서 벗어나서 구약에서 벗어나서 철학적인 해석을 구약을 하는 한다는 얘기는 그 영지주의자일 네. 경우가 있다는 거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지주의자 중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자기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네. 영지 셋 영지주의자들은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필로가 비판하는 거는 바로 이런 셋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그렇게 거죠. 보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필로는 좀 그 중용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중용, 그렇죠. 중용이라기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두 문명이 충돌이 되잖아요. 지금 네. 헬레니즘과 유대주의가 헬라주의와 유대주의가 지금 충돌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헬레니즘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 하나는 헬레니즘을 먹으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필러처럼. 네. 그렇죠. 유대주의적인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헬레니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철학적인 어떻게든 수화를 해보려고 예,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경전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헬레니즘을 흡수를 한 거예요. 필러처럼. 네. 예, 그래서 억지로 하모니를 연합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네. 굉장히 억지죠. 네. 근데 이제 다른 그룹은 아예 헬레니즘을 통해서 유대주의를 배격한 게 아니고 그냥 유대주의가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헬레니즘의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고. 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구약이랑 비슷한 게 많은 거예요. 요즘 구약 학자들이 사실 비교 그런 거 하잖아요. 고대 근동을 연구하면서 네. 창세기와 뭐 다른 문서, 다른 그 신화들을 이렇게 비교 분석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띄니까 뭐 굳이 어떤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도 구약을 배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제껴두고 일단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는 거죠. 네. 예,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쪽과 그리고 유대주의 자체에 억한 감정이 생겨서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가지고 받아들인 쪽. 네. 이렇게 자신들의 네. 예, 자신들만의 영지주의를 만든 쪽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것들이 나중에 예수 현상을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 안에 있는 그런 이단들 네.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유대주의 안에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은 굉장히 사악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데미우르게라고 폄하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를 막 갈라놓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필로 같은 경우는 충분히 헬라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죠. 네. 예. 이해가 되시죠? 신실한 유대주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유대주의 안에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단들을 비판하는 쪽에 섰다는 거예요. 네. 예. 마치 나중에 이레네우스라는 그 이단을 이렇게 비판했던 네. 그 이단의 대항에서라는 책을 쓴 네. 이레네우스라는 교부가 있잖아요. 네. 교부가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데 네. 그것과 거의 같은 형식으로 필로는 그 유대주의 안에 영지주의적 이단들을 비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네. 이 헤게시프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모든 기독교 이단들은 다 유대교 이단에서 온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분은 언제 분이에요? 최근 분인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 옛날 사람들이에요. 옛날 사람. 이것도 교부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당 그분이 사시던 그 당시에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예요. 모든 기독교의 이단들이 기독교 다 안에 있는 이단들은 이미 유대교 안에 있던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아, 다시 말해서 뿌리가 깊다. 그렇죠. 영지주의적인 그런 유대교를 이렇게 왜곡해가지고 네. 영지주의적인 사상으로 유대교를 공격한 네. 네, 그런 유대교의 이단들이 고스란히 기독교의 이단으로 발전된 넘어왔다. 거죠. 다시 말해서 네. 셋 영지주의자들은 원래 기독교 전에 이미 있었는데 네. 기독교로 들어오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부들의 그 사도들의 강력한 지도력 하에 꼬리를 감추고 있다가 사도들이 다 죽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고개를 쳐들었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사실 너무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두 문명이 네. 결합을 하게 되고 서로 호환 서로 이게 상호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이게 사실 이게 싱크레티즘이라고 해요. 싱크레티즘? 네. 혼합 싱크레티시즘. 싱크레티시즘? 혼합주의라고 하거든요. 혼합주의. 네. 혼합주의. 그러니까 필로도 혼합주의자였어요. 네. 근데 그렇죠. 혼합을 한 방식이 네. 다른 거죠. 네. 예. 이제 그 자신의 그 다시 말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네. 올리브나무랑 렉서스를 함께 가져간 거죠. 예, 이 사람은. 그렇죠. 예. 그러나 네. 이 셋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다른 영지주의자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영지주의자들은 렉서스를 위해서 올리브 나무를 태워버린 거죠. 네. 아니, 올리브 나무를 잘라 팔아서. 그렇죠. 왜냐면, 렉서스를 사는데 보탰다. 그렇죠. 올리브 나무에게 네.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사실은 되게 흥미로운 그런 현상입니다. 문화적 네. 현상.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 네.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카비 시대 이후에 네.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제 나온 것 영향을 받아서 나온 것 이제 바리새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는 네. 사실 그 예수님의 시대 때 네. 이제 주요 등장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예수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도 하고 네. 또 예수의 반대편에 서기도 하고. 네. 예. 그런 또 바리새파가 어디서부터 또 왔는지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마카비 이야기로부터 좀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네.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그건 나중에 또 네.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예. 이제 역사를 쭉 그 정말 이 중동의 네. 이 파란만장한 그 역사 네. 뭐 옛날도 그렇네요. 네. 네.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네. 네. 그러니까 그 패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왕조가 또 바뀐 걸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유대인들은 사실 그냥 어떤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 본인들을 언약의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던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자기의 종교를 지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네. 그런 이 열강들의 네. 이 싸움 안에서 정말 어떻게 작용을 해왔었는지 그걸 보는 것이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것이 후대의 열심당이라든지 네. 혹은 또 바리새파 네. 또 그 예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우리가 이 배경 지식을 알므로써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영지주의의 역사가 네. 네, 사실 이 대륙의 흥망성쇠와 함께 그 안에서 작용해 왔다. 네. 네. 그리고 영향을 주고 받고 예, 예수의 시대까지도 이렇게 넘어와서 네. 그 후대에도 이르고 있다라는 게 참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그 유대교 내에 있었던 그 서로 다른 분파. 특히나 이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 서로 다른 분파들의 그 차이를 보는 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안에 사실, 그 후대에 우리가 이단이라 부를 수 있는 예, 혹은 이제 좀 잘못 나간, 혹은 너무 나간, 그런 이제 운동들이, 네. 예, 그 안에서 발견이 된다. 네. 를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영지주의 첫 번째 거 이야기 하면서 우리 신천지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근까지도, 네. 네,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네. 그 영지주의 영향들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참 많은, 많이 배웠고요. 네. 네.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특히나, 문명의 충돌. 네. 네. 그 안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종교로 발전해 왔는지. 네. 네. 그 부분을 또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중동의 그 조그만 작은 지역에 있었던 한 민족의 종교가 어떻게 헬라의 철학을 입고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 네. 네. 또 그런 걸 또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필로까지만 보더라도 이미 네. 필로 이전에 그런 반율법주의적인 다시 말해서 반토라 그렇죠. 반구약 반구약적 영지주의 네. 파들이 이미 많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필로 정도까지 와서는 필로는 이제 정리라는 거죠. 정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우리가 영지주의 할 수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네. 사실 로고스가 데미우르게거든요. 네. 필로가 얘기한 로고스가 데미우르게고 창조를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수많은 어떤 그 발출을 통한 그런 에메네이션을 통한 수많은 에메네이션을 통한 그런 수많은 층들 네. 그 층들을 다 없애버린 거죠.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구약의 하나님 그 구약의 하나님이 로고스를 통해서 세상을 만들었다. 네. 이런 식으로 단순화를 시킨 거죠, 사실은. 네. 단순화를 네. 시킨 거고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에 큰 영향을 전쳤다고 생각해요. 네. 예. 네.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필로의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요한복음에서는 네. 또 해석이 되고 있는지 네. 네, 그런 걸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이제 예수 이전의 시대에 네. 그러니까 필로 이전의 시대에 네. 그 반율법주의 네. 네, 그런 운동이 이미 존재를 하고 그렇죠. 있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네. 이미 이제 구식인 거죠. 구약은 이제 구식인 거예요. 네. 이제 토라는 이 놀라운 헬레니즘 문명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스스로 네. 초라하게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보일 수는 없으니까 네. 자신의 정체성 안에 있는 유대주의를 어떻게든지 건져 보려고 하는 살려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가운데 유대주의를 어떻게 왜곡시키는 그런 일도 하게 된 거죠. 네.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셋 영지주의파 말고도 네. 가인 영지주의파가 있었어요. 예, 가인 영지주의파가 있었고 또 멜기세덱파가 있었습니다. 아, 파가 많네요. 파가 역시. 많아요. 그래서 네. 멜기세덱에 대한 것도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네. 히브리서에 뭐 예수님이 멜기세덱보다 낫다. 네. 이것도 사실은 멜기세덱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니들이 섬기는 멜기세덱보다 예수가 훨씬 낫다. 이런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영지주의라는 개념이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네. 필러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그 금욕주의적으로 갔죠. 예, 왜냐하면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영 그리스 영, 철학의 그렇죠. 문제점이죠. 네. 내가 갇혀 있는 육체라는 그런 감옥을 핍박을 해야. 예, 내가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신이 영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인파가 그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뭐, 그 정죄를 받는데. 네. 예. 그러니까 또 몇몇의 그런 영지주의적인 유대적 영지주의적인 분파들은 이 반 율법주의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전혀 관계없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내 멋대로 살자. 네. 예, 그래서 뭐라고 하죠? 그 쾌락주의? 쾌락주의. 예, 리버티즘이라나? 뭐 그런데, 그 쾌락주의로 가죠. 네. 그니까, 자유연애? 네. 자유연애. 육은, 예. 뭐, 어쨌든 버려질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자유연애. 뭐 육으로 행하는 일은 어떤 일이든 뭐, 네. 뭐, 영의 구원에는 그렇죠. 상관이 없다. 그렇죠. 헬레니즘적인 네. 자유연애로 가자. 그냥 그 그리스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공창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 거기 가서 놀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율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영지주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용기를 얻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극단적인 이원론은 이렇게 극단적인 두 가지의 결과를 낳는 거죠. 그렇네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네. 예, 네. 극단적인 금욕주의. 뭐, 마르스이온이나 이런 사람 다 금욕주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간 사람들도 종종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 때문에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아주 성실하게, 아주 거룩하게 살던 이 채식주의자들까지도, 예? 쾌락주의자라고 욕을 먹었던 적이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또 한 예. 가지 이제 좀 흥미로운 부분은 그러니까 예수의 운동 이전에 네. 이미 이제 반율법주의적인 정서와 네. 그런 토대가 이미 마련이 됐고 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네. 이제 새로운 복음의 소식을 딱 전했을 때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폭발력이 더 있을 수 있었던 그렇죠. 또, 그러니까, 또 어떤 한 가지 이유가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씀이셨는데 네. 그 예수를 어떤 현상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사실 말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지주의적인 문서잖아요. 네. 근데 요한이 영지주의적으로 예수를 설명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가 영지주의적인 철학자였느냐. 그거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가 말했던 여러 가지 비유들을 보잖아요. 네. 씨앗 뿌리는 자의 비유. 그 씨앗은 사실 셋 영지주의적인 용어예요. 그러네요. 네. 셋 영지주의적인 용어라고요. 네. 그리고 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우리 안에 어떤 영지가 들어와서, 그렇죠. 영적인 지혜가 들어와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또 영지주의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도마복음을 보면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어록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잔뜩 담고 있는 예수님의 어록이거든요. 네. 근데 그 어록이 사실은 Q보다 오히려, 뭐, 마태와 누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네. 예수님의 말씀 모음 집인 Q. Q보다 더 오래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도마복음의 말씀들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도마복음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이라고 또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 그 도마복음 안에 보면은 그런 그렇죠. 예수님의 영지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언사들이 많이 나오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도마복음을 우리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네. 어쨌든 그래서 예수가 과연 영지주의적인 철학자였느냐? 아니었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말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도 사실은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변화선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영적인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육을 벗어버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네. 아,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아, 그 마가복음의 구조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가시는 이게 뭐냐면 영혼의 여행이거든요. 네. Journey of the Soul이라는 굉장히 또 영지주의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간다. 영지주의적인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네. 우리가 영지주의를 지금 제가 좀 유대적인 영지주의를 많이 소개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단적인 요소 또 구약을 막 그 왜곡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만 소개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영지주의가 많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 넘쳐나는 계속해서 영적인 하나님, 막 뭔가 사랑을 흘러 넘치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네. 개념. 그게 예. 이제 동방 교회에서는 예.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그렇죠. 또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페리크레시스적인 하나님의 사랑 예, 관계 그렇죠. 네. 이 삼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영지주의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기여한 게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예,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이제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가 과연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의 어떤 철학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단순히 영지주의적이라고만은 얘기할 수 없다. 그러나 영향은 요소가 다분히 예, 있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예, 요소는 다분히 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사실은 네. 에너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굉장히 헬라적인 철학자였다. 네. 이러는지 말씀을 네. 또 한번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사상. 네. 또 예수의 운동. 네. 그 예수의 무브먼트 안에, 그 당시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던 네. 그 토양 안에 있었던 네. 그런 요소들은 당연히 담길 수밖에 없지 않나.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요한복음은 예수를 그런 식으로 해설한 거예요. 영지주의적으로 그렇죠. 그냥 예수는 로고스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해석을 한 건데 과연 그 해석과 인간 예수와의 차이는 얼마나 있었을 것이냐.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네. 예수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로고스라고 밝힌 적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수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봤을 때는 영지주의적인 요소를 우리가 일부러 더딥힐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Q를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뭐 도마봉도 좀 봐야 되겠지만 네. 더 많은 여러 가지 영지주의 이외의 자료들을 많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네. 이제 예수 자체, 역사적 네. 예수만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의 운동, 네. 네. 예수의 무브먼트, 그 기독교의 그 초기의 모습이 네. 그 요소들을 다 담고 네. 그거를 통해서 설명하고 네. 그걸 통해서 서로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었나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기독교의 역사를 잠시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그 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자면 이 기독교와 영지주의의 이 싸움이었다 저는 네. 그렇게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단적인 영지주의 네. 예, 그거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되어 나오는 예, 그런 과정이 아니었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다이내믹이 있구나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다른 모습으로 가짜로 홀로그램처럼 이 땅에 와서 가짜로 고통받고 예. 뭐 이랬다는 이제 이단 그건 도마복음이죠. 네, 종파가 예. 이제 그 후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에서 잘려 나갔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네. 기독교의 정체성이 영지주의로부터 독립해 나가고 네. 예, 또 그 기독교만의 정체성 또 신학을 완성시켜가는 네. 그런 과정이 쭉 계속되었다. 네. 그 초기 기독교 시기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예수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 사실은 그 삶이 네.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 거잖아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대표적으로 있는데. 그렇죠. 또 그것들 간의 콜라보레이션이 또 그렇죠. 있고. 또 있고. 네. 근데 유대주의에서 예수의 현상을 해석해서 네. 쓴 게 마태복음인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말라기의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언이 이대로 이루어졌다 해서 그렇죠. 예수의 삶을 예언의 성취로 보는 게 마태복음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그 로고스로 풀이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당시에 수많은 이런 문화들이 예수의 현상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남겨 놓은 거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네. 모여 있는 게 성경인 것이고요. 신약.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생각된 것들이 사실 기독교 경전이 된 거죠. 네. 네 신약 경전이. 근데 그렇죠. 과연 예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의 어떤 독특성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제가 볼 땐 바울이 이해한 것이 굉장히 적절했다. 예, 사랑, 믿음과 사랑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설파하시고 살아가신 거죠. 그렇죠. 예, 네 믿음대로 네. 될지어다. 네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신다. 이거를 믿어라. 그럼 믿음대로 너에게 은혜가 베풀어진다. 이런 것과 또 이제 사랑 서로 사랑해라.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몸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 준 거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영지주의고 유대주의고 다 떠나서 예수만의 독특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성만찬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성만찬. 그래서 그쵸. 자신의 살과 피를 이거를 그 이게 기독교의 가장 고유의 전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통을 네.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이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이타주의거든요. 그렇죠. 사랑. 예. 나를 내 몸을 찢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거.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영지주의도 아니고 이건 유대주의도 아니에요. 이건 둘 다 아니에요. 예. 그 예수의 독특성이죠. 그렇죠. 이건 네. 예수의 독특성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거,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네.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떡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살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살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한 거는 그걸 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나처럼 너희의 살과 살아라. 너희의 피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라는 그렇죠. 그래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가 물려받은 전통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살과 내 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예, 그게 저는 예수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네. 예, 그게 이 수많은 그 당시에 문화 가운데서 독특하게 전해져 내려온 예수의 정신이라는 거죠. 예, 너무 길었네 오늘. 네, 오늘 정말 이 영지주의 예, 네.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왜냐면 마케도니아 너무 힘들어. 소아시아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근데 제가 이걸 몰랐었어요 잘. 네.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청취자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근데 되게 괴로우셨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저도 화면서 좀 지루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네. 아, 네. 대신 사과의 말씀을. 네. 근데 우리가 한 번은 한 번은 해야 되는 거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 읽었던 네. 그 안에 있는 역사와 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역사가 어느 순간에 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할 때 네. 굉장히 놀라웠고 이렇게 막 희열을 느꼈거든요. 네. 또 좀 그렇게 느껴주시면 안 되나요? 들으시는 분들께서 엿장수님은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엿장수님조차도 네. 외면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가 아니었나 오늘은.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뭐. 또 이런 교육적인 네. 네, 또 방송 네. 있어서 네. 예, 좋았고요. 네. 정말 그 청취자 분들 좀 이렇게 덜고 가죠 오늘 한 30명으로 추려서 가는 거예요. 네, 뭐 들으시고 나서 좀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새롭게 알게 되고 네. 예, 또 그 복음서와 네. 그 이후에 이제 바울 또 초기 기독교의 역사까지 아우르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거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로즈님. 네. 이제 우리 그만하죠. 네. 아무튼 네. 네. 너무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망하진 않겠죠. 그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